백두산 지구 혁명 조언족지 답사 행군에 참가한 당 손전 일꾼들의 교리 모임이 11일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번 답사 행군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졸세의 미인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당의 유일적 용도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준비하는 계기로 됐다고 하면서 백두의 늑과 기상으로 최후 승리의 진경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감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답사 행군 대원들은 10일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답사 소감 발표 모임을 가졌습니다.